안녕하십니까?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원석현입니다. 최근 우리는 물론 세계 경제의 G2로 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같은 요인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한다는 불안한 미래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전환기에 중요한 것이 내실을 키우면서 먼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0년 후에는 산업 경계가 사라지고 가상과 현실의 구분도 무의미해지는 그런 미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세미나 시간에는 퓨처 리포트 미래 생존 전략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미래학자인 한국 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 최윤식 교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김성혜 리포터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5년 한국능률협회 마지막 최고 경영자 주최한 회는 BMW 코리아 김효준 대표 이사의 사회로 최윤식 미래학자의 퓨처 리포트 강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이후 많은 의견들과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은 태풍이 바다를 뒤흔든 것 같이 모든 분야의 변화와 정리가 예상됩니다. 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니면은 그 미래 변화를 보면서 그 미래의 흐름에 맞춰서 수출과 산업 분야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한국 기업 위기에 대한 돌직구에 이어서 향후 또 이 한국 기업이 나아갈 해법까지 제시한 그야말로 핫한 주제로 5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네네. 자, 금리 인상 바로 다음 날 오히려 주식 시장은 상승했는데요. 그렇죠. 그처럼 당장 2016년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016년 말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생존이나 전략으로는 미래에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미래에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안중근 의사의 옥중휘호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임무 완료.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난성 대업. 큰일을 이루기 어렵고 네. 임무 완료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은 필요 근우라 반드시 가까운데 근심이 생긴다 이런 글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대담한 도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대담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멀리 보는 그런 도전을 갖고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한국 기업은 오히려 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지금부터 퓨처 리포트 미래 생존 전략을 준비하라라는 주제의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미래연구원 최윤식 교수의 강연을 들어보시죠. 12월 18일 능률협회 녹취 내용입니다. 현대 컴퓨터의 공학 토대를 만든 앨런 케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이 강연입니다. 퓨처 리포트. 미래 생존 전략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최윤식 한국 뉴욕 주립대 미래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최윤식 원장님은 휴스턴 대학교에서 미래학 석사를 또 피닉스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미래연구원 원장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자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에 대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최윤식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1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의 상황, 세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의구심들 또 궁금한 점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한 5년 그리고 10년 우리 기업들 또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 40분, 4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간략한 미래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상승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지 많은 분들이 여러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대략 한 5년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2016년 한 해 한국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단기적 생각을 가지고 또 단기적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이런 휘호를 남겼습니다. 인무원력,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난성대여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안중근 의사 옥중 휘호 보물 제569-8호고요. 논어 헌문편을 인용해서 남긴 글귀입니다. 또 다른 글귀도 남겼는데요. 인무원력, 필유근우. 논어의 위령공에서 인용해서 남긴 글귀입니다.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운데 근심이 생긴다. 앞으로 5년, 10년은 우리 한국에게 또 한국 기업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글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운데 근심이 생길 겁니다. 멀리 보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7년부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겁니다. 멀리 보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영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지금 멀리 보고 준비하시면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시기가 될 것이고 한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한 5년 정도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대담한 도전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과 5년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030년 대담한 미래 3권을 집필 중인데요. 2030년 대담한 미래, 제가 2030년 대담한 미래의 원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에서 한국의 위기, 또 아시아의 위기, 또 미래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했는데요. 삼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아시아, 중국 또 이러한 미래들을 예측을 했습니다. 3권에서는 관점을 바꿔서 그러한 미래 변화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회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단 가제로 잡고 있는 게 대담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10년 대담한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겁니다. 대략을 하면 앞으로 20년 인력사상 가장 위대한 세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인력사상 가장 위대한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 세 번의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미래에 대해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 예측적 준비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대담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별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영향을 다 미치고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지만 기회는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는 대담하게 도전을 해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그냥 손을 뻗는다고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대담한 도전, 용기 있는 도전을 하는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시작은 아니 그 기회의 중심은 그 기회의 가장 좋은 과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위기 국면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 있게 대담한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숨어있는, 위기 가운데 시작되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대담한 도전이 필요하죠. 2016년부터 10년간 그 대담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두 단계로 나눠서 전반부 5년과 후반부 5년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하나하나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흐름, 큰 변화, 다양한 변화, 아주 복잡한 변화, 복잡한 이슈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10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스케치하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입니다. 전반기 5년입니다. 전반기 5년은 전반기 5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시아의 대위기입니다. 그 대위기가 만들어낸 아니 그 대위기 가운데 대담한 도전을 해야 위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드디어 단행했습니다. 9년 만에 첫 번째 인상했습니다. 0.25%. 이게 아시아 전반에 세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각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펀더멘탈 그 다음 전략과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제가 시계열을 중심으로 2016년, 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복합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위기들을 예측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 한국은 별 큰 일이 없을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미국이 2016년 지금 금리 인상의 가이드라인이 대략 내년 한 해 연말까지 가면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략 1%에서 1.25%,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인상을 해서 2016년 말이 되면 그 정도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해입니다. 내년에. 한국은 2016년은 별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요. 오히려 한국은 좀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신흥국에서 문제가 생긴 자금이나 혹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아직 회귀하지 못한 자금이 임시적으로 한 1년 정도 한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뭐 주가라든지 혹은 외형적 지표라든지 또 금융적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예상하리만큼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위기는 2017년에 전조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기는 2018년과 2019년이 한국의 위기의 중심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니까요.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거기에 따른 영향력에 따른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언제쯤 금리를 올리고 또 어느 나라는 금리를 내리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의 시장, 신흥국의 시장, 유럽의 시장, 미국의 시장이 또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각 대륙 간의 소비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그 중심, 그 축이 되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다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뭐 신흥국 일부는 미국이 어제 금리를 인상한 이후 곧바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가장 늦게 할 나라는 대략 유럽 20이나 혹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다 비동기화, 디싱크로나이즈가 나타난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 구간을 넘어가는 한 5년간의 이 구간을 넘어가는 세계 경제의 마지막 위기거든요. 전반부 2008년부터 시작된 5년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의 이 위기를 지나가는데 생존 전략, 그 다음에 위기 이후에 오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그 새로운 기회에 들어가기 위한 나름대로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분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변화의 상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변화 속에서 파도를 타듯이 전략적인 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6년 말이 되면 1%에서 대략 1.25 기준금리 인상은 3번에서 4번 정도로 할 가능성이 크고요. 2017년 말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략 2% 내지 2.25%가 될 겁니다. 2017년도 대략 한 4번 내지 한 5번 정도 인상을 할 거고요. 2018년에서 2019년 초죠. 이때가 세 번째 단계의 금리 인상인데 이때 대략 예측되는 금리가 3.25에서 3.5 정도가 됩니다. 대략 4번에서 한 6번 정도가 금리 인상을 할 거고요. 금리 인상한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미국의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되고 안정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략 3.5에서 그 박스권 혹은 약간 상회하면서 대략 40에서 한 48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의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해서 이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가서 금리가 정상화 3% 내리 4% 내에 정상화를 된 이 정상화를 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그 영향력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황. 이게 미국이 선호하는 가장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나리오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만약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대략 2016년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이 미국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 분기점이 될 텐데요. 만약 2016년 한 해에 대략 3번 내지 4번 기준금리 1에서 1.25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 경제가 FRB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격을 좀 더 크게 받는다면 이 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격을 받는데 그 예상치 감안할 수 있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온다면 즉 미국의 소비시장이나 이러한 자산시장들이 크게 충격을 받아서 아주 우려할 만한 정도의 나쁜 지표가 나온다면이죠. 그러면 2017년에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 두 번째를 꺼낼 수 있는데요. 그거는 2017년에 금리 인상을 현저히 늦추거나 아니면 약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내리는 그러한 단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분기점이 대략 2017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6년 한 해가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티는지 미국의 산업이 또 미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버티는지를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가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신흥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안착해서 시나리오 1처럼 성공을 하더라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오는 거고요. 그렇지 못해서 미국이 다시 금리를 내린다거나 혹은 금리 인상을 상당히 두 번째 단계에서 보류를 하면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위기가 약간 밀려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 2년 정도 밀려난 이후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신흥국이나 뭐 또 한국처럼 이런 나라들은 다가오는 위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번다라는 것은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기가 다가오는 위기가 예를 들면 시나리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 1처럼 첫 번째처럼 예정대로 금리 인상을 차근차근 하게 되면 대략 한국은 제가 이 표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2019년이 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좀 늦추게 되거나 혹은 금리를 다시 한번 내려서 미루게 되면 한국은 대략 2019년 중반에서 2020년경에 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 기간이 미뤄지겠죠. 여기에 따라서 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이나 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뤄지겠죠. 그럼 이제 그 기간 안에 위기가 미뤄졌기 때문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대응을 하게 하려면 부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부분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측으로는 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시간을 벌어도 하지 않을 걸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뭘 감내해야 되면 반드시 GDP 성장률의 하락이나 내수 시장의 침체를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희한하게도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상당수의 주식시장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호전되는 과정 속에서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가 인상하고 할 때 발생되는 리스크는 이미 금리 인상 전에 자산시장에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산시장 주식시장들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승 무드, 이 기대 무드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금리를 인하 앞으로 다시 금리 인상에 조절한다거나 미국 금리 인상을 그만두고 인하한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거꾸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부의 분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다가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도록 그래서 가계부채 연체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금융 충격이 늦춰질 수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그거는 얻어도 미국 경제가 리스크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더 큰 리스크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대륙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벗어나서 회복기로 가고 앞으로 회복을 견인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유럽은 디플레이션이고요. 신흥국은 제가 여기서 있지만 앞으로 2016년, 2017년 퍼펙트 스톰이 올 거거든요. 한중일은 부채로 또 바칠 수 있는 게 한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전체를 견인하면서 그다음에 한 2, 3년 이후에 유럽이 미국의 회복을 쫓아가서 견인하고 그러면서 신흥국 아시아 3국이 순차적으로 따라가서 세계 경제가 2020년 이후에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건데 미국 경제가 그렇지 못하고 충격을 받으면 미국의 견인력이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만약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만약에 내년에 뭐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되면 신흥국이나 아시아 3국이 가계부채나 기업 경쟁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못합니다. 미국이 주저앉고 세계 경제가 암울한 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계속 늘리고 가계부채를 계속 늘려가면서 부채로 계속 떠받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춰지더라도 그것을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위기는 미뤄졌지만 2, 3년 후에 다시 똑같은 위기가 다가올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인상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고 시나리오 2처럼 2017년에 시나리오 분기점이 돼서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내리더라도 한국과 신흥국은 부계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총량의 리스크와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예정대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받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나마 더 나은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을 2016년 한 해 혹은 17년 단기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좋겠죠. 일단 당장은 안 오르고 충격이 안 오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5년 혹은 10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은 제가 표현한 것처럼 2017, 2018년까지 대략 디플레이션 기간에 가고요. 그 중간에 2017년 전후로 해서 제3차 그렉시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제3차 그렉시트 가능성이 부각됐을 때에 혹은 거론됐을 때에 유럽이 제2차 그렉시트를 잘 넘어간 것처럼 잘 넘어간다면 아마 유럽은 대략 2018년 이후부터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유럽이 회복하는데 대략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한 7, 8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언제쯤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대략 2019년 초반, 중반이 아니 유럽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유럽이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더 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보류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미국과 유럽의 금리 격차가 대략 2019년 정도면 이내지 한 3%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가 돼도 유럽 경제는 부채 딜 레버리징이라든지 혹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히려 더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대략 한 2019년 정도에 가서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윗면은 신흥국과 아시아인데요. 제가 표를 해놨듯이 대략 2016년, 2017년, 2018년 초까지 신흥국 동아시아가 퍼펙트 스톰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저유가,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 세계 시장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신흥국 동아시아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거고요. 이거는 대략 1997년 한국이 외환 위기를 발발되기 직전에 2, 3년 동안 신흥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거의 비슷한 일이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몇 나라가 더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몇 나라들이 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년 정도 퍼펙트 스톰으로 신흥국과 동아시아를 훑고 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대략 그 이후부터 신흥국과 동아시아는 대략 한 2025년까지 가장 늦게 오랫동안 위기를 극복하는 그 기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16년 중국부터 본다면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대략 예측을 해보면요. 중국은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상할 거냐면 대략 2018년 중반에서 2019년쯤 중간쯤에 표시되어 있죠. 그쯤이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할 시점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수록 자국의 경제라든지 수출이라든지 혹은 내수시장이라든지 혹은 자산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무너지지 않도록 또 받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정책 이미 시작을 했죠. 바스켓 환율정책으로 돌아서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지금 예전의 환율정책으로는 중국 정부가 고정해서 조절하는 2% 내외로 상한폭을 조절하는 그 환율정책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2%밖에 못 떨어지면 같이 위안화가 절하가 되지만 달러가 절상이 되면 위안화가 절하가 되지만 상대적이니까요. 그러나 2%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더 절하를 시켜야 되는데 더 절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역으로 절상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2%의 제한선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바스켓 통화 정책으로 바꾼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환율 전쟁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강달러가 되는 만큼 위안화 절하를 하게 될 거고 위안화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역시 한국은 지금 중국 기업들하고 기술 경쟁력인데 마치 엔저처럼 위안화 절하의 가격 경쟁력을 한 번 더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할 거고요. 저 기준금리로 4.35인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대략 2018년 중반, 2019년 정도가 되면 더 이상 한계치에 도달해서 중국도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이 중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고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대략 2년 반 내지 한 3년 정도를 계속해서 중국의 기업, 그 다음에 내수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통화정책, 그다음 환율전쟁,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시장은 소비시장과 자산시장은 대략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소비시장과 자산시장은 언제쯤 리스크를 피해가야 되느냐? 대략 2018년 이후부터 대략 한 2년 정도는 그 리스크를 피하는 그러니까 피벗 전략을 써야 되겠죠.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중국 시장은 크게 앞으로 5년을 보면 한 2년 반, 2년 반 두 개로 나눠서 앞으로 2년 반 정도는 우리가 소비시장이라든지 혹은 중국과 중국의 내수시장에 들어가는 거 혹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근거한 어떤 자산시장이나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중국 시장은 경계하면서 피벗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쯤이 유럽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피벗을 유럽이나 혹은 신흥국의 퍼펙트 스톰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바닥에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벗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제가 여기는 표시 안 했네요.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역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엔저의 효과가 대략 1, 2년 정도 더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신흥국가와도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두 해 동안은 제2차 석유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가 반격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증산할 거고 미국도 여러분 어제 보셔서 알겠지만 원유 수출을 미국의 상하원이 통과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초기에는 원유 수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요새 백악관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습니다. 노코멘트 중입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 반드시 충격을 받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대비를 해놨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식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자산시장이 호전을 보였다는 것은 그 앞으로 예측되는 그러한 리스크를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한다라는 그것으로 미국 시장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가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카드를 계속 꺼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꺼낼 카드가 뭐냐? 원유 수출 재개. 40년 만에 처음 재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있으면 다 벌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국산이라든지 한국산이라든지 미국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쪽에 대한 국가나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들로 미국이 상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받을 충격만 생각하는데 미국이 받을 충격을 두려워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더 큰 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월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충격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를 꺼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받는 충격을 그러면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 공격적 상쇄를 할 겁니다. 글로벌 무역에서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격적 상쇄는 결국 미국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 수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지를 시켜주는 그런 전략들을 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보호무역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그러니까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그러한 지역 또 국가 또 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내년 4월에 총선이가 있고요. 총선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17년 말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도 2016년은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산시장이나 금융투자시장에는 바운스 효과가 오히려 또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대략 2017년쯤에 위기의 전조가 올 거고요. 그게 이제 대략 제가 표시했지만 빠르면 2016년 말, 2017년 초반이 한국 자산시장의 1차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1차 2016년이 1차 위기 아닙니다. 그때가 1차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은 거래 절벽이 올 겁니다.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은 한국의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의 내수 소비를 떠받치고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심리적 효과에서. 제가 작년도 올해 2015년 지표를 전부 다 분석을 했는데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거, 수출 양이 하락하고 있는 거, 불황형 흑자만 늘고 있죠. 그다음에 소비가 내수의 소비가 지난 한 4, 5년 전보다 한 단계 정도 떨어져서 아주 미모한 보합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지표들 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표가 지지부진하거나 지금 지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지표가 호전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가계 신용 증가. 즉 빚을 내는 게 증가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그다음에 카드론 사용액 증가. 그러니까 빚과 관련된 부분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그 빚이 어디로 쓰였는지를 바로미터로 보이는 게 건설 투자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유일하게 지금 지난 올해 지표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저앉거나 내려가고 있고 악화되는 상황이죠. 특별히 한국의 수출에 한국의 버팀목인 수출도 작년 재작년부터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자 추경 예산, 그 다음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 심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위적 정책을 해서 인위적 소비 유도를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을 투자해서 건설 쪽에 생산량의 증가, 그 다음에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 유리하게 받치고 있는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자산시장,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받치고 있는 축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내수시장은 충격을, 실질적인 충격을 보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점이 대략 2016년 말쯤 첫 번째 위기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대략 2017년 초에서 중반 사이가 될 겁니다. 미국 금리를 올리고 대략 1년에서 1년 반 사이, 대략은 보면 아마 2017년 그 초반이 될 거고요. 그때부터 한국의 기준금리는 대략 2019년 중반에서 2020년 초까지로 봤을 때 서서히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5에서 대략 두 배나 한 네 배 배수로 하면요. 그래서 3.25나 5.25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간쯤, 인상되는 그 중간쯤에서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대두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간을 기점으로 약간 앞에 대략 한 6개월 전부터 한국의 조선, 건설, 해운의 대기업들 중에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러한 대기업이 그 전까지 구조조정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때 파산할 겁니다. 1997년에 동아시아 위기가 있을 때 한국의 기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함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구조조정 못해서 결국 끌고 가다가 파산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국의 금융위기 외환위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현 정부가 앞으로 1년, 1년 반 안에 지금 거론되는 기업들에 대한 처리를 못하면, 그래서 미루게 되면 그때쯤 파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좀비 기업의 상당 부분이 곧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곧바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한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요때쯤에 파산이 시작될 겁니다. 한국의 기업으로 보면 2018년 근처에서 한국의 기업에서 지금 조선은 이미 시작됐고, 그 다음에 조선하고 해운 이런 데는 이미 리스크가 시작되고 심각한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산업이 뭐냐? IT입니다. IT입니다. 그 IT 산업으로 본다면 대략 2018년 제가 위에인 것처럼 근접에 LG전자 위기가 올 겁니다. 이때를 LG전자가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LG전자가 생존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시점이 될 거고요. 그거는 단순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 스마트폰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시점에, 제가 이렇게 시간에서 전부 다 보여드린 겁니다. 앞에서 2016년, 17년 누적된 게 2018년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세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삼성은 대략 2019년쯤에 두 번째 삼성전자 위기가 될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진짜 명운을 가르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타격을 크게 보면 그 앞에 삼성전자가 1위 하기 전에 글로벌 1등을 했던 IT 기업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밟아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삼성전자는 저때 안에 저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회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경에 제가 끝에쯤 보면 현대기아차의 위기가 올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회사 이름을 들었지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그때 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그냥 상식적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한국의 주력 사업이라 하는 IT, 전자정보통신, 조선, 석유화, 철강, 자동차 이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의 영광대로 못 간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최소 50%, 세계 시장에서 50%, 최대 70에서 80% 정도는 중국한테 내줘야 될 겁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가는데, 그 순차적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영향을 받았다는 게 건설, 지금 두 번째 단계 조선이 와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IT고, 네 번째 단계가 자동차다.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감하는 게. 네. 참고로 일본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 10년, 15년 동안 경쟁하면서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졌던 것을 최소 50%에서 많게는 80%까지 한국이 뺏어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종합하면 대략 2017년에서 2019년 중반까지가 아시아의 대위기의 정점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5년을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뭐 그 안에도 중국의 자산시장이라든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의 기회는 뭐냐? 이 5년간의 구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체질적으로 보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기회입니다. 보통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네. 세홍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위기에 의해서 때로는 내 건강의 이상지표에 의해서 내가 다시 내 건강을 추스리고 내 체력을 회복시키고 내 건강을 다시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꼭 기회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보수적으로는 체질 개선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정부도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규제를 풀 겁니다. 왜요? 규제를 못 풀고는 규제를 바꾸지 않고는 미래형 규제로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한국이 이 구간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생존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규제를 계속해서 풀거나 또 거기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갈 겁니다. 계속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2016년 한 해는 지지부진할 겁니다. 왜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제라든지 정치인들의 전략이 1순위가 총선과 대선에 맞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지지부진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 갈 수 있는 새로운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회를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담한 도전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구간, 이 구간의 대담한 도전은 완전히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대담한 도전입니다. 완전히 다 바꾸는 기업은 살고 오히려 그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대략 10년, 15년 동안 황금기가 옵니다. 황금기가 오는데 그 기간에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발판을 마련하려면 이 5년 기간 안에 완전히 다 바꾸는 그러한 변화를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기회는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는 금융과 투자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과 투자 M&A의 기회. 그래서 이 큰 출렁임들은 파도를 따라서 글로벌 자금을 이동시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금융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회는 투자는 바닥일 때 해야 되죠. 투자는 미끄러져 내려서 바닥일 때 투자를 해야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투자는 금융 투자가 아니라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투자라는 것은 결국 비싼 돈 주고 투자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투자해야 할 곳인데 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투자 금액이 적게든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투자에 대한 이득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죠. 바로 그러한 구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이라든지 신흥국이라든지 아시아는 이러한 부분들의 유럽의 디플레이션이라든지 아시아의 위기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정점 구간을 각 대륙이 지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정점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이라든지 신흥국이라든지 아시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최고의 조건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시에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좋은 M&A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5년은 충분히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년 한 해 잘 준비를 한 다음에 4년 동안 굉장히 대담한 도전, 대담한 생각, 대담한 전략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공포기간이기 때문에 공포기간의 맥시멈은 대략 2019년까지 가기 때문에 2017년에서 2019년 요 사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공포기간이 오게 되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투자도 멈추고 이렇게 후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심리적 극복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극복,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를 표시한 차트입니다. 2020년은 전반부에 말씀드렸고요. 밑에는 사회나 경제 부분을 다시 보면 사회나 경제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위에 부분은 기술과 산업,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변화들을 예측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서 20년까지 보면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2020년 이후에 세계 시장이 열릴 미래형 산업이라든지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어떤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지각의 변동, 또 영역의 변화, 또 물리적 시장의 어떤 그 추가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 축적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승부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0년 동안은 크게 두 가지. 기존 소비적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가 대략 2008년부터 10년간 부채 딜레버리징을 완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비 체계에서 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 여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전 세계 소비가 받쳐줄 겁니다.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유럽 이런 순으로 그리고 나서 중국과 인도 이러한 국가들이 상류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 시장하고 중산층 시장이 회복되면서 강력하게 소비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기가 될 거고요. 그 위에 기존 산업이 대략 2008년부터 시작하면 계속 지금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데요. 그 재편된 가운데서 살아남은 기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고 또한 동시에 막대한 자금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래형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그 시장이 열리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2차 가상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5G 통신부터 시작해서 그게 만들어내는 다양한 서비스업들 그리고 웨어러블, IoT, VR, 햅틱 휴먼 인터페이스, AI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품과 서비스에 융복합되면서 기존의 시장들을 늘려가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미래 산업은 2020에서 2030년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산업, 미래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미래형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에 오래 사는 바이오 헬스 의료 산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산업이 굉장히 커다랗게 시장을 형성하면서 대략 2020에서 2030년까지 미래 시장을 견인하면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 시장이 다시 받쳐주고 여기에 동시에 미래 산업이 투여가 되면서 전 세계의 실제적인 시장 규모는 2008년 이전보다 더 크게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2020에서 2030년까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산업들은 기존의 산업들과 플러그인 되면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대담한 도전은 경계를 파괴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업하고는 전혀 다른 업에 본질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산업의 어떤 구도와는 다른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과 서로 미래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계들이 빠르게 파괴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년 동안 전반부 5년과 후반부 5년을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10년 안에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이까지 모든 면이 전부 다 변화되는 마치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휩쓸어서 정리도 하고 다 바꾸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담한 도전이 필요하죠. 그 대담한 도전은 완전히 바꾸는 것과 또한 전략 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 변화를 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수출이라든지 혹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이나 타이밍의 피벗 전환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유연하게 잘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한 해다 중요한 10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했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무원력,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보고 계산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한 해만 보지 마십시오. 10년을 놓고 전략적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0년을 놓고 주판을 튕기셔야 됩니다. 10년 후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그래야만 가까운데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1, 20년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대업을 이루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 저희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어넣으신 그런 강의였습니다. 향후 10년간 다양한 국제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변화를 예측하고 기업적 관점에서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최윤식 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퓨처리포트 미래 생존 전략을 준비하라라는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미래학자인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미래연구원의 최윤식 교수의 강연이었죠. 오늘 경제 세미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BS 1라디오 경제 세미나.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고 일요일 아침 6시 5분에 재방송됩니다. 유익한 강연을 선별해서 방송하는 경제 세미나는 라디오와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실시간 혹은 방송 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